유도 오늘 밤 우로파이 단단한 고추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힙합플레이에 접속해 우로파이 공연 소식 있던가 확인해. 시발 없네 힙합 족같 던져 질긴 새끼들이 짓거리는 하루 총 장르 쳐듣는지 몰라. 존나 같은 힙합 공연장 가면 힙합 돼지 다리도 짧은 것들이 지네들 다리 짧은 거 부각시키려고 지 초등학교 때 입었던 청바지를 칠보 바지로 개조해서 차 입어서 더 짧아 보여. 병신들 우리 욕하는 게 호비시지만 액취증이라도 존나 씨발 좋아 사랑해 발정난 이뚜지 놈들. 내가 공연장에 뜨면 한강에 돼지 떠내려가 드침을 질질 흘리네. 암내 나는 더러운 이뚜지들 쯧쯧쯧 하지만 난 우로파가 멋있게 힙합에 대해 정의를 내려줄 때 태안의 기름 떠내려가 드침을 질질질질질질 흘리지. 우파 짱 멋있어요 사랑해 아주 나 우파 손잡아주세요 우파 사랑해. 오늘 밤 오빠 이 단단한 자지는 내 차지예요 사랑해요 씨바라 손 좀 잡아달라고. 난 결국 우로파의 자지를 접어버렸지. 난 결국 공연장에서 쫓겨나버렸지. 존나 어이없네 우리 조 중고딩 바순이가 얼마나 힙합신에 영향력이 있는데 쌍개시기들 요즘에 공연장에 가면 우리 바순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게 시기들 하나 열번 내 담배 좀 피고 집에 가야겠다. 쌍놈들 공연하기 전에 우로파들과 공연장 앞에서 친구한테 빌린 최신 조코딩 유행하는 옷 입고 입을 가리고 예쁜 척하면서 사진을 찍고 사이에다가 내 얼굴에 스마일 이모티콘을 붙이고 마우스 오버를 하면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게 설정을 해놓고 올렸지만 그리고 우로파 사이에 촌평에다가 구경오라고 써줬지. 그리고 사이 방문자 추적기를 5,000원 주고 설치해서 우로파가 진짜로 왔다 가는지 24시간 관찰을 해. 그런데 아시바리플에서 알게 된 오로조로 16년째 딸딸이 만치시는 발정 입두지 호비 새끼들과 깨안오네. 아시발 내가 우로파들 따라다니는 이유가 다른 애들 이동팡종 신기나 슈퍼주인 같은 놈들 따라다닐 때 난 아무도 모르는 언더래퍼들 따라다니면서 좀 더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서로 발정나서 재미나게 놀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젠 쌀까지 반사를 한 오네개 같은 이제 나보다 발정나 남캐들이 많아서 그런지 시발열받네. 이제 더 우월감 느낄 수 있는 아마추어 래퍼 김콤비나 따라다니면서 한번 따먹혀봐야지. 내가 홍대에 한번 뜨면 애들 한들 질사 오늘은 큰 공연이 있는 날 또 가서 재탕곡이나 시부려주고 신나게 한번 우도방정 날 뛰면 빠순이들 뿅가는 건 시간 문제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집박을 나서 지대중 교통 이용하면 팬들이 날 알아볼지도 모르는데 이모 어때 기분이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가 오늘은 좀 힙합이라기 벗고 내가 힙합신에서 얼굴 좀 되니까 날아가 보는 팬들 만지 하고 지하철 탑승 건데 30분째 혼자 서 있는 중 자식 들고 끄러움은 많아가지고 쉽게 접근을 못하는 부분 날 혼자 그렇게 단정 짓고 홍대역에 도착 난 최대한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클럽으로 걸어가면 예인관지를 꾸무며 걸어가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부끄러움이만가 보다 그냥 하는 척 좀 해주면 내가 오늘 기분이 괜찮으니까 사인에다가 사진까지 찍어줄 수 있는데 몸이니 피곤해지고 싶지 않으니 나중을 대비해서 난 입을 길게 걸치는 미소를 지으며 패치라이트로 향해 공연 시작하기 한 시간 전인데 벌써부터 줄 지어 있는 사람들을 보며 기죽대며 필러 반으로 입장 리허설은 그냥 통구멍으로 쳐버리고 난 운임을 어떤가 살짝 밖을 쳐다보니 상태 아주 좋아. 이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아주 떡을 쳐주면 게임은 끝나 시작는데 오늘 재미 좀 보자 오빠가 왔다 공연이 시작되고 내 순서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급박 안 옆에서 담배나 줬나 빨아대며 다른 래퍼 친구들 공연을 감상해. 역시 병신들 나한테는 안돼 저거 받아들지도 해 하잖아 일꾼의 차례난 미친 쥐새끼처럼 무대 위를 방방 뛰어다니며 분위기를 납동하지랜 뭐 별거 있어 그냥 응어 좀 섞고 허 좀 굴리고 튕겨주고 소리 크게 질러주는 네가 킹왕짱이지. 좌출의 샹년들 존나 좋아 죽을라고 하며 부모님 감사합니다 날 이렇게 놔주셔서. 솔직히 나 돈 이래 비게 랩인지 막걸린지 뭔 소린지 몰라 근데 그냥 짓거리면 쟤들은 좋아하잖아. 무대 위에서 가사 까먹어도 순간이 센스로 넘겨 제껴 어차피 내가 여기서 랩을 해도 쟤들은 뭔 소린지 몰라 그냥 저 오빠 랩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하겠지. 공연이 끝나고 일부러 혼자 공연장 밖에서 있으면 빠순이들이 달려와서 사진 좀 찍어달라 하지. 정도 팬서비스는 기본 가끔 매번 호를 물어봐 난 탱탱하고 빵빵한 년들한테만 먹게 하려 대한텐 뿐이로 버렸다고 개펌을 날려대지 멀리 선을 쳐다보는 년들을 의식하면 한 담배 한 대를 못 잊게 물고 불을 붙이는데 그때 마침 내 공연을 구경하러 오신 부모님한테 딱 걸려 집에 가서 한 시간 동안 손 들고 있어 차샹 박하라 파도 때 걸려 난 통의 전화고 등 학교 동창놈이 오랜만에 안부를 물어 좋게 안녕! 아직도 랩 하고 다니니? 너는 잘 지내? 흉신! 나 이번에 되게 억수지 했어! 그래 축하해 하하하하 아빠도 빨리 정신 차리고 쓰기 중이래야지. 내일 내가 쓰기 기념으로 더하게 한 턱 쓸 테니까 나와 보기. 그래 내일 보자. 다시 발톱 달려 나이스. 쌓이고 한숨만 쌓이고 책상엔 담배 가만 쌓이고 쌓이고 가벼인만 쌓이고 부모님께 손을 이다 받쳐맞고 쌓이고 한숨만 쌓이고 책상엔 담배 가만 쌓이고 쌓이고 가족인만 쌓이고 부모님께 손을 이다 받쳐맞고 찬양하고 경배하라.